흘러서가는 넓은 바닷물이 되듯이 세월이 흘러 익어간 사랑 가슴 속에 메워 있었네. 행복했던 지난 날이 보면서 둘이 웃었지. 지금은 나 홀로 외로이 앉아 슬퍼지. 하루라도 만나지 말 것을 무게를 해치고 내 손을 잡아요.